백두산 촌출비인들의 불멸의 식용업적을 길이 도나는 현지지도 표식비가 평남관계관리소 해소양수장, 청진염소목장,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에 세워졌습니다. 해소양수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시원지지도 표식비가, 청진염소목장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시원지지도 표식비가,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에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시원지지도 표식비가 세워졌습니다. 시원지지도 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